for a while. Shout it. 후회 한없이 후회도 되겠지. 연 너에게 해준 게 없으니 한숨 끝없이 한숨만 쉬겠지. 이젠 너 없이 난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 거란 걸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플 거란 걸 힘든 사랑에 지쳐 이별의 택한 걸 알면서 난 그댈 보내줘 이렇게 아파도 이만하면 됐어 맘 편히 끝내 여태껏 너도 이제 할 만큼은 했어 아픈 날 위로하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나 힘들어 난 몇 번이고 흔들렸어 이별이 사랑보다 아프단 걸 알기에 이별이 사랑보다 힘들단 걸 알기에 두려워 참으면 안 견디고 또 견뎠어 이렇게 상처만 더 커져갈 줄 몰랐어 사랑의 속삭임이 며칠을 더 웃고 이별을 더먹이며 다투고 싸우고 끝없는 반복에 상처의 골만 깊어가 정인지 사랑인지 점점 무뎌져가 널 내가 조금 더 일찍 보냈다면 난 이렇게 미치도록 아프진 않을걸 널 내가 조금 더 미워했더라면 널 내가 널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 거란 걸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플 거란 걸 이별이 사랑보다 더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댈 보내는 거죠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 거란 걸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플 거란 걸 힘든 사랑에 지쳐 이별이 택한 걸 알면서 난 그댈 보내줘 이렇게 아파도 상처로만 가득 찬 사랑의 대가로 슬픔으로 가득 찬 선물을 받았어 한동안 그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선물들을 꺼내보며 살겠지 좋았던 순간들만 자꾸 생각날 테고 싸웠던 모습보단 웃는 모습들만 사랑한 기억도 좋은 추억들만 두 눈에 눈물처럼 계속 흘러내리겠지 후회 한없이 후회도 되겠지 1년 너에게 해준 게 없으니 한숨 끝없이 한숨만 쉬겠지 눈물 그렇게 너를 비워내겠지 널 내가 조금 더 일찍 보냈다면 난 이렇게 미치도록 아프진 않을걸 널 내가 조금 더 미워했더라면 널 내가 널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 거란 걸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플 거란 걸 이별이 너에게 해준 게 없으니 한숨 끝없이 한숨만 쉬겠지 눈물 그렇게 너를 비워내겠지 널 내가 조금 더 일찍 보냈다면 난 이렇게 미치도록 아프진 않을걸 널 내가 조금 더 미워했더라면 널 내가 널